형장 태장 삼머진 버림에로 하 둘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에 매 간장 다 녹는다 걸려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염 허니 인정 부지 마라 붓고 엄향중 치는 구삼일고 사리 삼일고 간전바라 거였느냐 준향어미가 불쌍하다 모퉁 이뤄도 알아들며 몹쓸 년에 준 향이야 허락한 마디만 하려 묻나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만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새벽살이 찬 바람에 울퍼가 하는 기러기야 한양 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날 죽이여 날 죽이여 신판사 또야 날 죽이여 날 살리여 날 살리여 한양랑 군님 날 살리여 옥 같은 청갱이의 유혈이 남자니 속자라 없이 나 주게 했네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 방울방 물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 찬 바람은 살소 도하 유수모연이 뚝 떨어져 구비 사나한다